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에 계속 약속하셨던 구원과 회복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며 또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열방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없잖아요. 가장 약소국이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 아 이스라엘이 참 귀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8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면서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대요. 2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으며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셨는데 4절에 그들은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과 같고 내 이마는 노스로 만든 사람이다. 노스로 이마를 만들었다는 건 번쩍번쩍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들은 고집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고집이 세고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거는 내가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맛볼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너희는 사실은 목이 참 고든 백성들이고 내 목은 쇠의 힘줄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너희는 참으로 완고한 자들이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예.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네가 배신하여서 모태에서 배역자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다. 너는 천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스스로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훨씬 나니까, 아니면 세상 어떤 열방 민족보다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좋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도 예배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날 때부터 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9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연단하여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지, 믿음으로 보면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성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천성적으로 목이 고든 자들, 천성적으로 교만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큰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큰 새로운 일에 첫 번째는 물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일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새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그것을 내가 한 일처럼 꾸미기를 좋아하며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고 여러분 완고한 자들이며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로 알게 되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른 자에게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이, 이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 어리석게도 자꾸만 내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세탁할 수 없는 걸레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그렇다. 내 자신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서 대입해보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뭐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 직업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끊임없이 읽으려고 하고 올해에도 말씀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그래도 한 두세 번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세월 동안 말씀을 읽은 양을 보면 그래도 좀 변화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목회하고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목회도 내 이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의 유익을 위해 목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좋아. 내 이마는 노시고 내 목은 쇠 힘줄과 같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완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주시고 멸절하지 않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수록 또 말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니까 예수 믿고 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구원 받을만 했어요? 지나 보니까 그래도 내가 딴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지만 내 스스로한테는 정말로 답이 없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스로를 진짜 정직하게 깨닫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사실은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오로지 은혜구나. 은혜. 예.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정말로 답이 없는 죄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완고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인생 가운데 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징계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징계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이제 끝났다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정금과 같이 바꾸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이사야서가 적혀졌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이런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처했나 답답하고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지금 던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바꾸어 가신다. 왜 그랬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듣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만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 완고하고 고집은 쇠의 힘줄 같고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뭐 말씀 들어서도 은혜도 받고 또 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지나면 더 교만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일까요? 고난을 겪을 때예요. 고난.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참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고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는, 또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자라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많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시간들도 지나면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 조금 겸손해지고, 그것도 없었으면 아마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저 하늘 꼭대기에 이미 높아져 있을 거예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받았던 육신의 연약함들, 고난들, 또 삶의 고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아픔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정말로 풀무불과 같은 고통스럽고 뜨거운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자리라는 걸 믿는다면, 빨리 그 고난이 지나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요나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반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름도 요나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거꾸로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가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깊이 잠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시는 듣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귀를 꽉 닫고 배 밑에 있는 선창에서 잠을 잡니다. 폭풍우가 와도 처음에는 깨닫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제비를 뽑아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알고 났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몸을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면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바다에 던져진 책임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나가 회개해야 안 해요? 요나서에 보면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전체를 통해 회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2장의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돌이키고 거룩하게 하셔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지금 있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서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걸 잊지 마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들 내 모습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하나님 완악하며 하나님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 주셔서 또한 그 순간들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우리를 그래도 이 자리에 그나마 이만큼 겸손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